伊莎、 小怡 同你哋一齐做 菜饭。 小怡啊，你呢排有冇睇《血型君》啊？ 有啊有啊，几分钟嗰个日本出噶嘛，好搞笑噶嘛，我有睇啊。 唔系呢个血型君啊，系另一对血型君啊。 咩另一对血型君啊？ 就是我哋今集会介绍嘅韩国组合 B1A4 啊。 吓，点解要叫 B1A4 嘅？ 因为他们的组合有五个成员，全部都是男仔嚟噶，跟住就有四个 A 型血嘅，有一个 B 型血嘅，所以就叫 B1A4 啦。 咁伊莎，你咩血型噶？ 我 A B 型啦。 我 O 型嘅，咁我哋咪系 A B 1 O 1组合咯。 系啊，冇错啊。算啦，有阵冷风吹过，我哋都系停啦。 咁我哋介绍翻 B1A4 呢个组合啦。 好啦，咁就由佢哋嘅成员开始介绍啦。咁其实咧，根据年龄嘅排序咧，佢哋有领舞信宇、队长真英、rapper 巴鲁、主唱灿多、忙内公灿。而 rapper 巴鲁佢系队里面唯一一个 B 型血嘅成员，而佢哋出道嘅方式就系以漫画男嘅形式出道噶。 漫画男咁咪即系花美男，好靓仔噶佢哋。 见仁见智啦，粉丝唔好打面啊。 咁叫得做花美男嘅话，咁佢粉丝团队一定好强大噶啦。咁佢哋粉丝有冇啲咩特别名称嘅咧？ 佢哋啲粉丝就系叫 banana banana， 对唔住。而应援颜色咧就系萌芽绿色，好清新啊。 点解要用萌芽绿色嘅？ 因为咧，佢哋团队里面有一种好特别嘅舞蹈，就系斗苗舞啦。 系啊，嗰首斗苗舞真系好激噶，有兴趣可以去睇下。嗰啲成员咧会模仿住斗苗去跳舞啊。 斗苗的成长过程啊，有兴趣嘅话就揿落我哋条 link 嗰度睇睇啦。 佢哋咁得意，有冇玩开啲咩综艺节目噶？ 有噶，其实佢哋都玩唔少嘅综艺节目噶，包括咗 Hello Baby、Sesame Player 咁样啦。 哦。咁讲咗咁耐，不如介绍下啲歌嚟听下。 除咗佢哋嘅性格好治愈、好搞笑之外咧，其实佢哋啲歌亦都好治愈噶。第一首歌就系《扣女歌》，bling go， 无论点睇都好，你都系咁 bling bling 噶。You look so beautiful, girl. I got you. Let's go.언제나너를지켜봤지만오늘너는정말예뻐 Oh baby 자꾸내발이떨어지지않고고민하면서네주위에서맴돌고바보같은내용기때문에눈붙일수는없어 my girl내게귀여운공주님이제내게다가갔고너를내품에쏙조용히안을래환한미소와붉은네입술 You make me high so fly 양손에짚는꽃너무떨리는이밤 Baby 내게고백하며한말나는너하나밖에없다고너없으면안된다고하지만너는당황한듯웃으며난으로넘기고있어너사랑인걸 지지를 하나 너만 바라보는 내게 오면 안 되니 난 사랑을 잘못 느지만 너만큼은 행복하게 만들게 내 모든 걸 다 아직도 모를 테지 문제 하나 남겨 자자자자 내일 봐 근데 이 찝찝한 기분은 뭘까 알아 몰라 그냥 나가자 오늘도 moonlight 불타는 이 밤 good night tonight 오늘 하루만 그대 속일게 tonight 오늘이 지나면 돌아갈게 tonight 가끔 답이 없어도 늦어도 미워도 좀 넘어가주게 baby good night 잘 자요 good night 그럼 난 dancing, dancing, dancing in the moonlight. Whoa, whoa, whoa, whoa, whoa, whoa. 머릿속에 오늘 이대가 없네요. Good night, 잘 자요. Good night. 그럼 난 dancing, dancing, dancing in the moonlight. Whoa, whoa, whoa, whoa, whoa, whoa. 미안해요. 오늘 이대가 없네요. 이유 없는 떨림에 내 가슴만 두근. 네가 보고 싶다던 생각은 오늘도 dragon 오늘은 바쁜 몸 나는 참 나쁜 놈 가끔은 이렇게 놀아도 돼 원대쯤을 찾아가면 되니까 Sorry Baby good night 잘 자요 good night 그럼 난 dancing dancing dancing in the moonlight 早啲瞓啦你！啱先介绍嘅歌系 B1A4 嘅《Baby Good Night》。 首歌主要系讲男主角叫女朋友去瞓，然后就背住女朋友去 club 度玩啊， 自己又自己玩，自私鬼！首歌嘅歌词有句：今日就等我去玩啊，反正听日我又会揾翻你噶啦。 跟住第三首要介绍嘅歌有 Only Learned Bad Things。 出去玩完之后，被女朋友发现咗，就唯有氹翻女友啦。俾多啲信任，会令到我哋嘅关系更加持久噶。 我哋一齐嚟听一下。 Yeah, I don't wanna leave you, girl, baby. This one is for you. I'll give you only one. That's B184. 사랑 들고 보잖아. 눈물 좀 닦고 고개 들어봐. 미안하다 했잖아. 무릎이라도 꿇어 보일까? 이런 말 실수가 또 이렇게 울면 내가 뭐가 돼? 사랑해라는 말론 더 이상 너를 달랠 수 없겠어. 피나 숨을 뱉으며 늘 반성해. 잘하려고 하는데 안 돼. 못된 말만 배워서 못된 짓만 배워서 착한 일만 몰라서 뭔가 자꾸만 꼬이야 꼬이야. 아직 철이 없어서 깊은 사랑이 어려워. 사랑 끝까지 꺼 그냥 밀어붙여. 생각을 하던 내가 멍청해서 잘할게 잘할게 내가 더 잘할게. 이해해 확 불어줘. 내가 다 잘못했어. Yeah. 반짝반짝 표천지 내 눈에 넌 왕비. 이 밤이 다가올 때쯤 알게 된 네 매력. 참 거진 맘 한켠 살포시 불을 지펴. 달콤한 목소리 긴 생머리 like Jackson. 네 가슴이 아프면 난 지쳤죠. 跟住系嚟自于女朋友嘅报复，到我去玩啦，唔听你电话。 第四首要介绍嘅歌有 B1A4 嘅 What's Happening。 兄，发生啲咩事啊？点解你唔听我电话嘅？你究竟做紧啲乜嘢？你讲啊，小叶，你做紧啲乜嘢？ 我冇做啲乜嘢啊，我去蒲啫嘛。 衰人， 嘻嘻。呀，我똑바로말해어디야 어딘데 지금지 지금어딘데자꾸왔다갔다뭐라는거야이상해정말이상해오늘따라너의목소리가떨리는건모르네 맨날면나도매일거짓말눈만뜨면너는매일거짓말눈만나면너도매일거짓말 이제나알았어 그럴줄알았어 You, baby, I want you. 누군데 그리 자연스러워 팔짱 아무리 잘해줘봤자 말짱꽝이야 이게 다 누구의 탓이야 다 퍼준 게 drag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될 거라고 몰랐네 꿈에도 밥이나 먹어야지 근데 뭐 먹지 마음은 아픈데 비만 내리네 나는 너는 매일 거짓말해 눈만 뜨면 너는 매일 거짓말해 눈만 가면 너는 매일 거짓말해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말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말해 You baby I want you beautiful 왔어 너 잠을 잠을 왔어 돌아서기 전에 내게로 돌아와 Yo baby girl 늦받지 않아도 좋아 난 차지 않아도 좋아 너 쳐다만 봐도 좋아 난 其实心里面暗马底五个女朋友成日自己走去玩当女朋友讲分手的时候 Wow! It's a solo day! 好耶可以去 single party 识女仔了 Let's dance! 我不要你我要其他女仔还有很多个 分着手我都要比你活得更好啊 헤어지자는그말쉽게도뱉는너단하지마가지마돌아와줘이말도하지못한나지금은편하겠지너조금만더날까쉽게판단은 No No No No 이별은막지못해누구도막지못해 It's getting round It's getting you round 이제는즐겨야돼이별을즐겨야돼 Yeah It's getting you사람과달라혼자만있는게좋아가벼운마음으로살아누가쳐다본대도헤어지지않니말해쿨하게임하는자세또마음은그러지못해매일이지루하고따분해 하루가지루하고따분한사람 Say yeah Say yeah 거짓말마요다들행복해보이는데 나만아닌가봐나만혼자이던난 Solo day, solo solo day, solo solo day, girl. 오늘따라기분이더좋네감추지마 Solo solo day, solo solo day, boy. 기분좋은 solo solo solo day. 못해 It's getting round It's getting you round 이제는즐겨야돼이별을즐겨야돼 Yeah It's getting you round girl Solo, solo, solo day. Solo, solo day. 跟住要落嚟介绍嗰首歌就系 B1A4 嘅 Lonely。首歌嘅舞蹈重点就系嗰条领呔啊！ 冇错啊，个 MV 重点就系 B1A4 嗰五位成员拎住嗰条领呔，就好似用毛巾咁做出平时冲凉擦背嘅动作，屎擦屎屎擦屎擦屎屎擦。 唔系噶，首歌同冲凉一啲关系都冇噶，佢系讲紧一个人喺分手之后谂翻起之前嘅回忆，觉得好 lonely 啊，发现除咗回忆之外，根本就咩都冇。 내가사준내가이의화이트셔츠조금작은한동안안입던팬츠혼자입고서날라라라혼자좋아서날라라라다시꺼낸많이낡은스티커사진예전너와내가행복해웃는사진혼자보고서날라라라혼자좋아서날라라라 내가다시전화할게자기야너내가자랑게도나때문에울지않도록난너무그리워니눈니코니입술 함께밥을먹으려해도네가없구나같이영화보려고해도네가없구나우린아무것도없구나정말아무것도없구나 네가내게항상들려줬던노래이제내가내게들려주는노래혼자듣고서날라라라혼자좋아서날라라라 네가없는거를걸어보고네가없는차를타고달아나고달아나도결국내게눈이만바보내찾는사람은없는듯해활짝빛이나던네맘의창조도이미닫힌듯해 함께밥을먹으려해도네가없구나시험을보려고해도네가없구나우린아무것도없구나정말아무것도없구나 yeah. Every day, every day 너와함께거리를걷는다걷는다다시함께걷는다면우리함께걷는다면 yeah. 아직나왜여전히왜여기서왜이러는지 연기처럼 首推介俾大家嘅歌有 B1A4 嘅 Try to Walk， 离别嘅路总系难行噶。 나혼자이렇게널두고오는길잊을게지울게까맣게다버린내사랑표정짓지마너와의마지막대화실망은하지마그래나같은놈이제만나지마나먼저가볼게 점점멀어져가래요점점사라져가래요쉬 너도 후련하다 이 기분조차도 난 지금 버겁다 불안한데 바라보는 딸을 서는 아이같이 그대 눈물이 돌아서는 내 어깨를 잡는다 이별은 달지만은 괜찮아 아프지만 그대 그림자 안에서 발을 빼 우리 반지도 빼 점점 멀어져가 이렇게 널 보낸다 아, 눈물이 흐른다 너와 나 너무 사랑했으니까 귀요미 초코머핀은 조각 시켜놓고 이사 고소한 우유 한 잔을 기다려요 수이 오빠하고 나하고 꼭 마주 앉아서 서로 손바닥 위에 예쁜 낙서를 하죠 한눈 팔지만 누가 뭐래도 내 이사 내꺼 다른 여자랑 말도 섞지만 난 네 거 난 네 거 새끼 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줘요 살 때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기로 일거기는 겨울철판 일더기는 겨울철판 겨울철판 겨울철판 겨울철판 겨울철판 泡菜饭， 肉豆腰骨，泡菜饭， 泡菜 饭， 棒， 又到咗今集嘅报榜时间啦！ 九月第一首冠军歌由 Red Velvet 嘅 Russian Roulette 系一首走可爱路线嘅电音歌曲。首歌主要系讲以赢得中意嘅人嘅芳心嗰个过程。比喻为俄罗斯轮盘游戏， 而 MV 的重点就是个样子要够呆啊，够目睹，咁你就可以成功咁扮到娃娃啦。 咁我哋一起嚟听下呢一班公仔所唱嘅新歌《Russian Roulette》啦。 第二首的冠军歌有任昌丁的新歌 The Love I Committed。 首歌主要是说主角在分了手之后仍然很爱他的情人，很挂住当初和他一起的日子，他尝试去忘记这一段回忆和这个人，但最后发现他爱得太深，根本就忘记不到这个人了， 好惨啊。 떠나거든내소식이들려오면이제는모른다고해줘언제나내맘속에서커져만갔던너를조금씩나도지우려해사랑해라고말하고싶었지만늘미안하다고만했던날잊고잊혀지고 잊고잊혀지고지우고 9月第三首冠军歌有寒冬跟夜 Making a new ending for this story。 这首歌其实原本是2014年出的，不过最近成为了韩剧 Doctors 医生们的插曲，加上寒冬跟是在 Do It Song Festival 度赢了几次，最终寒冬跟的深情靓声终于被人认识了，而这首歌也都红起来了，大家可以一起听一下。 시계가반대로돌아가고있어 TV 속영화가되감아지고있어내렸던빗물이올라가고있어잊었던기억이돌아오고있어도로위에차들이반대로달리고온세상에모든게다거꾸로움직여지금나는계속반대로뒷걸음질치며그날에너에게돌아가고있어손의끝을다시써보려해내한권의사랑마지막장면에네가있어야해그래야말이돼한장씩한장씩뒤로넘겨지며아파던일기가지워지고있어하루내사진이모여들고있어버렸던미련이돌아오고있어삼켰던내눈물이다시뱉어지고뱉었던그모진말은다시삼켜지고지금나는계속반대로뒷걸음질치며그날에너에게돌아가고있어운명같은남자너무 新 歌推介。 九月有不少出名的组合都 come back 了。 第一首推介新歌有 Infinite 事隔一年后 come back 的歌是 The Eye。 台风啊，主要是讲分手之后怎么都忘记不到之前在一起时候的回忆，于是就很辛苦了。 Okay, okay. 第二首的推介歌有 Hip Hop 霸气的舞曲 GOT7 的 Hard Carry， 而这首歌的内容主要都是属于这个宣泄主权女，其实主要都是讲他们即是 GOT7 有几劲，叫啲 fans 快点来爱上我们。 Welcome to my world, let's do this. Issue, check, you get up, I'm sorry. 어디 가도 분위기가 higher. 비행기 밖은 너무 시끄러워, quiet. 내부는 everybody knows it. 하지만 아직 배불러 hungry. 어떤 일은 do, 기죽지 않아, oh. 이거는 단어로, 뼈여 배기. 나 한 번 뜨면 게임 다 정리돼. 원하는 거 전부 다 갖게 돼. 불타는 버블 알아, 난 오늘도 할 일에. 하루 캐리해. Let's start game, start game. Fire, get up. got this right. 내일 일은 걱정 마. 오늘은 내가 오직 널 How to carry it. How to carry it. So 진 적이 없어 매번 끝장을 봐 패션이 넘쳐 거품이 살짝 긴 우리 노는 데는 안 지나 실력 있는 갬블러 분위기 패스워드 아이디는 저장 많은 사람 오늘도 날 불러 무대가 끝나고 다시 비행기로 구름보다 편한 침대가 없어 나 한 번 뜨면 게임 다 정리돼 원하는 거 전부 다 갖게 돼 불타는 버블 알아 난 오늘도 할 일에 하루 캐리해 Let's fly and fly and fly again I got this right 내일 일은 걱정 마 오늘은 내가 오직 널 하루 캐리해 하루 캐리해 하던 대로 해 yeah. 아무 상관 말고 될 대로 되라 그래 yeah. 어둠 속에 환한 빛이 되요 boy So hold your mind I just wanna show my mind Ow! Hard carry head Hard carry head 继上次介绍完 Running Man 能力者金钟国的新歌之后 ，Running Man 又有成员出新歌啦。今次有国民 MC 刘在石同 EXO 合作的新歌《Dancing King》啊。 话时话啦，点解做开 MC 的刘在石会同 EXO 合作嘅？ 话说呢次合作的促成原因是因为刘在石在某综艺里面被节目组 key 了个头落 EXO Love Me Right 的 MV 入面，而帝国之子的光熙就赞佢同 EXO 完全融为一体，分不清边个打边个，并且表示好想看刘在石同 EXO 合作啊，于是就有了呢首歌啦。 而呢一首歌的内容主要是讲。还掂，大家人生都是只活一次 ，YOLO， you only live once。咁我哋今晚就尽情地享受，尽情地跳舞啦 ，Dancing King 啊嘛。所以大家如果有中意做嘅事想做嘅话，都可以大胆啲去做。始终每个人嘅人生都只系得一次啊嘛。 仲有啊，仲有啊，其实首歌个 MV 入面有只好得意嘅粉红色熊仔。大家可以去看看的。 其实首歌的 title 应该叫 EXO featuring 刘在石 featuring 粉红色熊仔，因为那只熊仔真的很抢眼， 占了很多镜头咯。 지나가기 전에 날 shake it to the right. 다리질 때까지 널 멈추지는 마. Shake your body all night. Dancing all night. 내게 눈이 먼 난 널 보낼 수 없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 달려볼까 오늘 저 끝까지. Come on shake it 넌 해본능을 깨워. 지금 우린 이대로 행복해. 最后一首送给大家的歌，回归翻 B1A4， 有他们的深度歌 Eve。 而这首歌主要是提醒大家，只要坚持理想就可以成功的了。 我要做首富， 津巴布韦币就有你份了。 또 없고 가슴 한 구석이 아픈 적 있나요? 아니면 혹시 설쓰림도 없고 멍한 적 있나요? 병원을 가도 어디가 아픈 건지 모른 적 있나요? 그 모든 게 그녀 때문이란 걸 알고 있어요. Oh girl, 난 어디 있니? Radio에서 나오는 슬픈 노래가 네 얘기 같은지 길거리 걷는 많던 사람 속에 너 혼자 같은지 화창 아래 쌀 알았어도 왜 겨울 같은지 그 모든 게 그녀 때문이란 걸 알고 있어요. Baby, 혹시 너 돌아올까봐 다시 찾아.